더군다 새벽 소리 빗소리가 너를 또 부른다 습관처럼 난 너를 또 부른다 추억일까 새벽 소리 이내 난 밖으로 나가네 작은 우산도 잊지 말아야 해 빗소리에 들려와 우리 함께 걸었던 그 길 따라 잊고 지낸 너와의 기억들이 빗소리에 발 맞춰 조금 느린 네 발걸음 소리에 맞춰 새벽 빗소리에 난 잠에서 깨 차분하다 새벽 소리 조그만 소리도 낼 수 없어 눈을 감아 널 다시 또 부른다 희뿌해진 안경 넘어 흔들리는 거리가 무심해 흔들리는 네 모습을 터지는데 빗소리에 들려와 우리 함께 걸었던 그 길 따라 잊고 지낸 너와의 기억들이 빗소리에 발 맞춰 조금 느린 네 발걸음 소리에 맞춰 새벽 빗소리에 난 잠에서 깨 잠시만 들려온다 그때 우리 추억이 불러온다 빗소리가 우리 사랑을 불러온다